동화 한국어 버전 세계의 인형 아주 먼 옛날 인도에는 한 왕이 살고 있었어요. 라가벤드라라는 이름의 그 왕은 퍼즐 푸는 것을 좋아했죠. 어느 날 그의 절친한 친구인 빌라스라우 왕으로부터 선물이 도착했어요. 국왕 폐하, 위대하신 빌라스라우 왕께서 폐하께 드리라고 보내신 선물을 들고 왔습니다. 아하, 분명 또 다른 퍼즐이겠구나. 자네의 왕과 내가 함께 부르크르에 있을 때 퍼즐을 많이 풀곤 했다네. 내 빌라스에게 답정을 쓸 터이니 자네는 그동안 편히 쉬고 있겠나? 감사합니다, 국왕 폐하. 보내준 세계의 인형에서 차이점을 한번 찾아보시게. 고맙네, 빌라스. 그리고 머지않아 찾아낸 답을 적어 자네에게 보내리라 약속하지. 그리하여 라가벤드라는 세계의 인형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분석을 시작했죠. 그는 몇 시간 동안이나 세계의 인형을 열심히 비교해보았지만 아무리 봐도 다른 점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왕은 놓친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결국 기나긴 고민 끝에 궁전에서 가장 현명한 남자를 불러보기로 했죠. 이리 와서 이 세계의 인형들이 어떤 다른 점을 가졌는지 한번 찾아보게나. 그럼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국왕 폐하. 남자는 왕이 시킨 대로 세계의 인형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며 비교해봤지만 그 역시도 아무런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국왕 폐하.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세 인형이 정확히 똑같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혹시 폐하의 친구분께서 장난을 치신 것 아닐까요? 내 친구는 절대 퍼즐이나 수수께끼에 장난을 치지 않네. 궁전의 어릿광대도 이것보단 더 잘하겠구나. 바로 그때 마침 그 근처를 지나가던 어릿광대가 이를 듣고는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마침 제 이름이 들렸어요. 뭘 원하시나요? 농담 아니면 춤 아니면 게임? 현명한 자가 못 알아냈으니 어릿광대는 알 수 있겠지. 자네는 이 세 인형의 차이점을 찾아낼 수 있겠나? 촉감도 똑같고, 생김도 똑같고, 또 무게도 똑같고, 미소마저 똑같네요. 심지어 소리도 똑같은데요? 셋 다 아무 소리도 안 나요? 아무 소리가 안 나니 똑같은 거죠? 완벽하게 아무런 차이도 없습니다, 국왕 폐하. 혹시 퍼즐 자체가 농담이 아니었을까요? 내 친구는 절대 퍼즐이나 수수께끼에 장난을 치지 않네. 나가게나. 왕은 너무도 간절했던 나머지 퍼즐을 풀고 싶은 이들은 누구나 풀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지만 누구도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나이 많은 한 이야기꾼이 그의 앞에 등장했죠. 여기 안 풀리는 퍼즐이 있다 하여 찾아왔습니다, 국왕 폐하. 오호, 이제 이야기꾼들도 퍼즐을 푸나 보군. 안 그런가? 이 퍼즐이 이야기에 관련된 것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혹시 퍼즐 속에 이야기가 들어있을지도요? 하고 싶은 대로 하게. 이야기는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이 모두 필요합니다만, 국왕 폐하? 그러면 날도록 여기 앉아있으란 건가? 맞습니다, 국왕 폐하. 그리고 폐하에 머리카락 세 가닥이 필요합니다. 머리카락 세 가닥? 왜지?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것들도 속은 매우 다를 수 있는 법이죠. 그러니 폐하께서는 이제 머리카락 세 가닥을 뽑으시고 저에게 하나씩 차례대로 건네주시겠어요? 마치 내게 명령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럴 수도요. 하지만 부당한 요구는 하지 않죠, 아닌가요? 그렇네. 받으시게. 네, 국왕 폐하. 여기 있네. 다 다르구나. 이게 무슨 의미지? 자, 첫 번째 인형은 현명한 자를 나타내요. 그는 듣고 단어 하나하나를 소중하게 여겨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 생각하지요. 두 번째 인형은 멍청한 자를 나타내요. 그가 듣는 것은 한쪽 귀로 들어가 다른 한쪽 귀로 나오죠. 세 번째 인형은 저 같은 이야기꾼을 나타내요. 그는 들은 것을 언제나 다른 이들에게 전해주죠. 그래서 자네 생각에 가장 훌륭한 자는 누군가? 그건 상황에 따라 매번 다르답니다, 구강패야. 가끔은 비밀로 간직해야만 하는 것이 있고, 가끔은 소문처럼 아예 관심을 주지 말아야 하는 것도 있지요. 또 어떨 때는 이야기나 지식 아니면 교훈 같은 것과 같이 다른 모든 이들과 반드시 공유하여 다수가 그 이득을 볼 수 있게 해야 하는 것도 있답니다. 특정 인형 자체가 나쁘거나 좋다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상황에 어떤 인형을 쓰는지에 따라 다르니까 말이죠. 정말 고맙구나. 보상으로 이걸 주도록 하마. 고맙구나. 그리하여 왕은 훌륭한 교훈을 주는 퍼즐을 주었음에 감사하며 친구에게 퍼즐에 관한 답장을 보냈어요. 그 후로 작은 정보라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순간이 올 때면 그는 비밀로 할 것인지 무시할 건지 아니면 공유할 것인지 그 새 인형을 떠올리며 고민했고 결정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았답니다.